This song for my beautiful lady. 듣고 있어? 곧 사랑이 온 세상에 내려와. 하얗게 온 세상에 내려와. 두 눈에 눈물 가득해. 너 때문에 이렇게 너무 행복하잖아. 지금 내린 하얀 눈이 축복해주잖아. 웃는 너 그런 네 모습을 보며 따라 웃는 나 누가 우릴 보면 얼마나 웃길까 우린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웃잖아 네 미소는 너무 아름다워 지금 내리고 있는 하얀 눈이 초라해질 만큼 네 모든 게 너무 자랑스러워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릴 만큼 오늘따라 유난히 이쁘다는 내 말에 너 매일 같은 소리를 한다 핀잔을 줘 It's true baby girl you're my boo 나는 너란 등대만을 바라보는 어부 이 겨울이 너무 따뜻해 그러니 내 옷은 그대로 걸치고 있어도 돼 My love, I just wanna be with you, oh yeah 사랑이 온 세상에 내려와 하얗게 온 세상에 내려와 두 눈에 눈물 가득해 너 때문에 이렇게 너무 행복하잖아 지금 내린 하얀 눈이 축복해주잖아 수많은 별들도 우릴 환하게 비추고 있잖아 너무 짜릿해 매일 만나면서 할 말은 또 가득해 굳이 뭐라지 않아도 재밌어 나를 웃게 만드는 건 오직 네 미소 고마워 세상에 있어줘서 내 앞에 나타나주고 내 손을 잡아줘서 매일 바쁜 내게 투정 한번 안 해줘서 지친 내게 너의 작은 어깨를 빌려줘서 난 마치 뿌리 깊은 나무 날 믿어 흔들리지 말고 다가올 시간 앞에서 두려워 마 나는 어디 안 가 잡은 손을 놓치지 마 벌써 시간은 또 새벽 4시 반 꺼내기가 힘든 내일 다시 봐 그 말이 그렇게도 힘들어 매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너란 사람은 특별해 내 두 눈에 이렇게 잘 빛나고 있잖아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너만 보이잖아 너도 알고 있니 내가 세상을 외치고 싶은 I love you, girl.